기억하나요? 나를 알아보나요? 이렇게 또 마주하네요. 흔들리는 눈빛이, 떨리는 내 입술이 또 그댈 찾네요. 한 걸음 뒤에 또 그렇게 뒤에서 그때처럼 날 안아줘. 가슴이 말해 너를 기억해 내 맘 뛰게 하는 단한 사랑 가슴 시리 괜찮아요. 그대만 내 곁에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도 괜찮아요. 이렇게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지금도 I'm sorry.